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회상실기집 인민들 속에서 106권을 출판해서 내놓았습니다. 도서에는 한평생 인민들 속에 계시며 인민의 행복과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한 투쟁의 모든 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특출한 인민적 풍모를 조언하는 19권의 회상실기가 편집되어 있습니다.